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와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으로 오작들인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 인민대중에 대한 열사복무는 조선노동당의 존재 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최근 서이수 예수반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들에는 서이수 주체사상연구소조, 에스파냐 마드리드 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서이수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업적을 상세히 해설하고 김정일 용도자의 고전적 로작은 조선민족의 통일운동을 가로막으려는 내외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는 현 정세에서 더더욱 중요한 우위를 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스파냐 마드리드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로작을 학습하면서 인민대중을 제일로 여기는 조선노동당의 숭고한 정치 리념과 수령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조선사회의 참모습을 더 잘 알게 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